오늘 이 시간에는 미니엄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발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신고산 타령. 무슨 소린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둔가 타령. 산성에 오클라가 산천경에 바라보니 예참수의 적을 물리친 것이라 또 따와라 조종탈세 실은 예자치 구보를 보나 눈수보들까지 흰으로진대 애꺼거리는 짝을 치우 저 산으로 가며 깨꼬리 아래로 에헤야 에야하티야 고둥가 허허둥가 둥간 내 사랑이로 장수 다 갈려온 산성 아래 샘물터 그 어느 처녀가 물떠주던가 사랑 어린 마음 물마시고 장수는 싸움에서 큰 곳이 없네 에야티야 지킬 싸움토에 곱게 피웠네 밭을 보니 못 잊겠네 나라의 바친 숭성 에야티야 호둥가 허허둥가 둥간 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장단이 저와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